좋겠지만 어쩌다가 시계가 고장이 나서 약속 시간 20, 30분 늦어졌지요. 그랬더니 나를 보고 흐름빙이라나요? 여보세요 그런 말씀 실리잖아요. 이제는 우리들도 시간을 지키는 숙녀가 됩시다. 이제는 우리들도 시간을 지키는 숙녀가 돼.